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4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아랍사회 부흥당 지역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진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 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아랍사회 부흥당을 지지해주고 특히 김정은 동지께서와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도록 관심을 돌려주시고 수리아의 영토 완전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회복하는 등 현 위기를 민족 대화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을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